여러분, 나무를 혹시 이렇게 잘라보셨습니까? 톱으로? 나무를 자를 때, 같은 규격의 여러 개의 나무를 자를 때, 자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한 30cm를 이렇게 재서요, 거기에 선을 긋고, 그 선대로 자르고, 또두 번째 나무도 또 똑같이 재서, 그 선대로 자르고, 이렇게 해서 10개의 나무를 자르면, 그 길이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좀 귀찮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좀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대고 두 번째 나무를 자르고 또그 나무를 대고 세 번째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자르게 되어진 경우가 많죠. 그죠? 이렇게 해도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자르다가 잠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이 기준으로 삼던 나무가 뭔지 이렇게 섞여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거나 집어서 어차피 똑같이 사이즈대로 잘랐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재서 자르고 또잰 거를 가지고 자른 것을 가지고 또 기준을 삼아 자르고 이렇게 자르게 되면요 맨 마지막에 재보시면 희한하게도 똑같이 자른 것 같은데 이게 길이가 다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죠? 톱질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죠? 그 모양이 끝에 가서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해마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이렇게 재보고 그것에 따라서 자꾸 우리를 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귀찮아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재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다른 사람의 기준에 재보든지 아니면 내 작년의 기준에 재보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 내가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좀 신앙이 좋았던 것 같고, 그죠? 또 작년에 비하면 올해 신앙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맞춰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지면요, 분명한 것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 성경입니다. 기록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뭐 그때그때마다 들려서 헷갈리지 않도록 딱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기록해 주신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생활을 다듬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게으르게 하면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잘 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 대고 놓으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착각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제목에 착각의 신앙에서 벗어나라라고 제목을 삼은 것은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보지 않으면 틀릴 수 있다라는 착각이 우리 신앙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말은 기준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착각의 신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시대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내 기준에 맞춰서 그런대로 자라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착각들을 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어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봐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여러분들의 수많은 경험에 따라 맞다고 생각하시는 일이라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라는 말.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신앙이 맞춰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충돌했던 민족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민족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에 보시면 특별히 삼손을 보시면 블레셋과 싸우던 이야기가 대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하죠.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아마 다른 곳에서 이주해 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와 이 사무엘서의 배경에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 민족이 굉장히 많이 충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의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을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블레셋에서 온 단어입니다. AD 135년에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한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이 반란하는 것이 너무 괘씸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뭘까? 그게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그 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 그 땅을 명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 땅을 또는 가나안 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블레셋 땅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래전에 로마의 황제가 붙여놓은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이 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처음에도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양쪽에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가만히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항상 대부분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이 더 군사적으로 앞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 때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 말고는 이스라엘에는 쇠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철로 된 칼, 창 이런 게 없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 기술, 이 쇠를 다루는 기술을 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는 철병거도 있고 칼과 창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 가지고 싸웠던 것 같아요. 몽둥이, 뭐 아니면 뭐 호미, 낫,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웠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2장 뒷부분을 보시면, 2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패배해서 전쟁에 져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4,000명이나 죽고 이스라엘이 후퇴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자신의 진영으로 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대책회의를 엽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졌는가? 어떻게 다시 싸울 것인가? 그 회의를 하는 장면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실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받는가 하면 3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게 하셨구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야이 지들이 져놓고 이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나 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사실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의 승패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전쟁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에 하나님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온 것입니다. 삼손의 전쟁, 뭐 문제입니까? 신앙 문제입니다. 그렇죠? 입다의 전쟁, 신앙 문제였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전쟁, 뭐 모든 전쟁, 드보라의 전쟁, 전부 전쟁은 다 신앙 문제였습니다. 신앙 문제.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신앙 문제와 내 개인의 문제를 자꾸 구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녀가 속세기입니다. 이거 뭔 문제입니까? 신앙 문제입니다. 신앙 문제.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그렇죠?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이거 뭐 문제입니까? 신앙 문제입니다. 신앙 문제.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 사촌 조카가, 그러니까 오촌 조카인데요. 사촌 형의 아들이 뉴질랜드에 유학을 잠시 했습니다. 해밀턴에 내려가서 대학을 좀 다녔는데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올 때 비자를 신청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제 기억에 아마 간염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학기는 시작해야 되는데 학교에다가 돈도 다 내놓고 그 편지까지 다 받아가지고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하고 계속 사촌형이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저희 사촌형이 그때 막 장로 임직이 되셨어요. 근데 문제가 더 꼬여가고 더 이상 이제 비자를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목사인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형, 기도해 봅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신앙 좋은. 그죠? 근데 우리 사촌형이, 우리 형님이, 사업도 잘하고 참 똑똑한 형인데, 신앙도 좋고, 그런데 저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이런 문제도 기도해서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도, 이 문제는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왜요? 이건 비자 문제니까. 이거는 신앙 문제가 아니라 비자 문제니까 기도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일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 말은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안 풀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리더들이 회의를 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문제였냐? 거기에 대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게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하는 것,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건물 안에서 하면 하나님의 일. 주차장에서 하면 다른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중보기도함을 제가 설치하고 오늘 3주째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이 사무엘서가 처음에 우리에게 도전한 일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딱 한 분 기도 제목 나누셨습니다. 3주 동안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없구나. 다 잘 사는구나. 문제 없이 정말 잘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우리 사랑방 섬김이 카톡방에다가 기도 제목을 좀 올려달라고 지난주간에 얘기했더니요. 마구 올라오는 거예요. 애 아토피 위해서, 뭐 출장 가는 거 위해서, 취직 위해서, 뭐 이것저것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기도 제목 있어요, 우리.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도전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일입니다. 이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과 내 개인 일을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이원론적인 착각에서 여러분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게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거구나.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으니까, 이제 해결책도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모든 문제에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해결책을 3절에 내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해결책을 3절에 내놨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해결책. 멋진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가? 경험해 보니까, 역사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전쟁터 자기네 진영에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이 법궤 또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승리한 전쟁이 있습니다. 언제 이겼죠? 대표적인 거. 언젠가 이겼겠죠, 그죠? 언제 이겼죠? 여리고성에서 이겼잖아요, 그죠? 여리고성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할 때 활 쏘고 창 쏘고 막 돌 던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맨 앞에 찬양대가 쓰고 법궤가 서서 그냥 도는 거예요, 성을. 그런데 이 이중 성벽이었던 그 엄청난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함의 상징인 이 법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늘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맨 앞에 있었어요. 그렇죠? 멈출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맨 진영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믿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실로라는 곳에 두었는데 거기서 가지고 와서 이 전쟁터 진영 한가운데 두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보십시오. 자, 가져왔습니다. 4절에 보니까 실제로 실로라는 곳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 법궤를 가져옵니다. 이 법궤는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제사장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법궤가 올 때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 이거는 제대로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이 절차대로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몰래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함께 해서 제사장들과 함께 법궤를 지금 옮겨왔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법궤를 딱 가져왔더니요, 이 군대의 사기가 왕창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젠 다 이겼다 그러고 막 외치고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땅이 울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무기도 중요하지만 이 사기가 중요합니다. 사기. 얼마나 이 자신감이 있고 얼마나 이 용기가 충천하냐에 따라서 이 전쟁이 승패가 갈리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사기는 최고로 올랐습니다. 반면에 6절 한번 보십시오. 아, 7절을 보십시오. 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블레셋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하며 겁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사기가 올라갔고 이 법궤가 오므로, 그리고 블레셋은 이제 덜덜 떨며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하면 8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적군의 진영 한가운데 왔구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기겠느냐. 우리에게 화로다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일이 잘 진행된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예상대로 이제 전쟁에 승리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갑자기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더 힘을 내자 이러는 거죠. 그죠? 야, 저쪽은 법궤가 오고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는 더 힘을 내자 이래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더 힘을 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10절에 보니까 뒷부분에요.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사상자가 아까는 4천 명 정도였는데 3만 명이 죽었다면 3만 명이. 그죠? 그뿐이 아닙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 놀라웠던 언약궤는 뺏겨버렸고요. 그것을 지키고 옆에 서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잠깐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잘 되지 않았습니까? 예상대로. 전쟁에 처음에 싸워서 졌어요. 졌는데 그 문제가 아 이게 신앙 문제구나. 하나님이 지게 하셨구나. 잘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자 우리 막 사기가 막 올라가고 막 분위기가 막 업됐어요. 그죠? 상대편은 막 겁을 먹고 두려워하게 됐어요. 근데 막상 전쟁을 붙어보니까 법궤도 뺏기고 제사장들은 죽고 3만 명이나 죽는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3절을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힘껏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이 지게 하신 거는 맞아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지금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결정한 거죠. 법궤를 가져오는 결정을 누가 내렸습니까? 자기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사기의 법칙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셨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줄로 믿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오늘 3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자 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원래대로 법궤를 가져오고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까지 갖다 세워놓고 절차를 다 잘 마치고 있는 겁니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맞는 줄 아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빠져있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나에게 적용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싸움을 하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른 문제는 다 몰라도 부부싸움만큼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죠? 여러분 부부싸움도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도거리입니다. 기도해야죠. 그렇죠? 얼마나 기도하면 될까요? 남편과의 사이가 이렇게 불화가 생기고 뭐 우리 이혼해 그러고 싸웠다. 이거 얼마를 기도하면 해결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했더니 아, 갑자기 아내의 마음이 녹아지고 남편의 마음이 녹아지고 아주 문제가 잘 풀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다음번에 또 부부싸움을 하면 얼마를 기도해야죠? 우리는 일주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내 경험이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뭐 자기가 일주 기도하든 이주 기도하든 그건 괜찮은데 우린 남의 문제에도 이거 이제 들이대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한 집 찾아가서 우리 얘기하거든요. 일주일만 기도해봐.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일주일은. 내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목사는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경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잣대를 그곳으로 갖다가 대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착각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4천명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리고 때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그죠? 광야에서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빠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빠졌고 하나님의 기준이 빠져버린 것이죠. 겉보기에는 신앙적인 것 같지만 내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착각의 신앙에서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습관, 그러면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절차를 다 밟아서 양복을 예쁘게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겉모습을 다 갖추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참신앙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 가는 것 같지만 잘못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찬송 부른다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묻지마 폭행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묻지마 살인사건 강남역에서 일어났던 그것을 이제 예화를 들었는데 그러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TV에 또 묻지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범인이라고 나왔어요. 저희 집 식구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고 그렇죠? 강남 그 묻지마 살인범인 줄 알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 아니고 또 다른 묻지마. 한국은 난리입니다, 지금. 이 묻지마사, 이 폭행 때문에. 어떤 폭행이었는가 하면 길을 가다가 이 가로수를 지탱하는 이만한 그 굵은 이 나무, 가로수 이렇게 지탱해 놓는 그걸 뽑아가지고요. 52세 되는 남자가 70몇 세 되시는 여자 어른을 머리부터 가격해서 넘어뜨려 놓고 굴렸어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20대 여성을 또 만나서 또 그걸로 두들겨 팼어요. 잡았습니다. CCTV에도 다 찍혀 있고요. 잡아가지고요. 도대체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이틀 동안 대답을 안 했다. 묵비권 행사. 그런데 이틀 만에 대답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사람들이 다 망상에 빠져서 걸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대요. 정신질환을 조금 앓고 있었던 분입니다. 조현증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막 환상이 보이고 막 이런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볼 때는 자기는 멀쩡한데 걸어오는 사람들이 망상에 빠져 있고 뭐 완전히 정신병자들로 보인 거. 그래가지고 그거 쫓아준다고 그걸로 때린 거. 그럼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비슷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 위험성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시지도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재어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4천 명이 죽었을 때 그 일을 했어야 됩니다. 그랬다면 3만 명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패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아마 법궤를 빼앗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가장 지극히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렸기에 실패하고 말아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놀라운 이 무서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고 종교적인 것 같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묻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